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일 남조선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회와 서울노동자 교례 하나가 일제의 만행을 단죄하는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상은 3월 1일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가진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강제징용 노동자 상은 이미 일본에도 세워졌는데 남조선에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8월 15일까지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